103편 1절과 또 시작하는 1절과 또 마무리하는 22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하루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우리 영혼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래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또 그이 시인이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택은 마찬가지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노래하고 자기 영혼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다윗이 오늘 잊지 않기로 하는, 잊지 말아야 될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다윗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전혀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중대한 범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던 죄, 또 노년에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하지 않고 자기의 힘, 또 국방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 따라 다윗을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어려움도 겪기도 했지만 결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며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또한 다윗이 병이 들었을 때, 또 연약하였을 때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4절에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또 그의 인생에 여러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고 파멸처럼 여겨지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에 보면 젊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이후에도 그렇고 또 왕이 된 이후 노년에도 자기 아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자기 말씀대로 보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셔서 결국에는 다윗을 보호하셨던 5절에 보시면 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분. 여기 좋은 것은 그냥 그저 세상적으로 또 다윗이 보았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기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새로운 힘들을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자기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오늘로 보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갖고 은혜로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6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이 속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또 신음하고 있었던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애굽은 또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셨죠.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에 또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을 때, 또 약속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지금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셨던 주시는 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한번 잊지 말라고 또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죽었던 그런 저희들이었는데 그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한량없는 은혜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또 나를 애워싸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특별히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또 좋은 말씀들을, 얼마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우리 너무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는 어떠합니까? 이민사회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4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미렵기 침례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두 번씩이나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제는 이 미러키를 넘어서 또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프리카에 또 도미니카에 말레이시아에 또 라오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그냥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시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기시고 또 우리의 그 머리,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새기시고 우리의 입술에도 새기시고 우리의 혀 가운데서도 혀에도 좀 새기셔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입만 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적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으신 분이라면, 그래서 노하기를 빨리 하셨던 분이라면, 여러분 인자하심이 풍부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구절에도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자주 경책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노를 우리를 향해서 노를 영원히 품으신다면,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실수하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벌하시고 징계하셨다면, 오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경책은 하시지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어제도 그 말씀 묵상하고 이제 이렇게 집 앞에 집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제가 하늘을 이렇게 다 바라보는데요. 그 하늘이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게 그 떠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 하늘이 높이 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온 하늘이 이 땅의 온 땅을 다 덮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에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고 높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악들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늘처럼 높아서, 또 하늘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다함이 없는 은혜로, 정말 끝이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으로, 하늘보다 더 넓으신 그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저 멀리로 옮겨주셨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실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